풋랩걸. 말 안 했지만은 당연히 풋랩걸. 매달 흉시 관련들 사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풋랩걸. 뺏일바 다나 그리고 갈 수도 더 유고 그리고 병 걸림 때 치면 같고 신 들림 병신들 같고 김치들 전부 때리 죽이는 노무현식 프로 3.1탕 하고 이제 급 안 나지요? 메달 충 하고 승료하면 다시 뽀라박습니다. 그렇나 먼저 메달 때그리 뽀라박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달 충들 지금까지 뭐했노 이게 까딱하면 하나 축거리고 유콕거리고 뭐했노 이게 그렇게 존나지 얼떨 동안 뭐해서 폭치고 장구치고 남답 되면서 뭐해서 메달바 하나 그리고 갈수로 더 유콕거리고 병 걸림 때 치면 같고 신 들림 병신들 같고 뭐 있음 때때로 한 번씩 해야 안 되겠습니까? 뺏일바 한남 그리고 갈수록 더 유코 그리고 병 걸림 때 치면 같고 신 들림 병신 들 같고 이제 병신 잡종 같 은살신 목소리로 떨떠름하게 꿀꿀댑 아이 또 한국 출신 인술 모르고 존나 깝지 한답 깝던 맨날 총 내속 최소 동합이 그리고 색화침일 한국 살링 사람들 깝지 자식도 남자라고 낙태시켜버리지 최소 인간 빨종 메탈 놀리는 발동 수도 한옥판에 눅더포트 습한 전첩 좀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들 남자만 가야 한다 하지 그러면서 뽀지 맞아 하면 역차별이라고 하지 낙태 살 자식 임신한다 존나 자방기 뺏일바 한나 그리고 갈수록 더 유코 그리고 병 걸림 때 치면 같고 신 들림 병신 들 같고 과한 가서 외쳐봅시다 뺏일바 한나 그리고 갈수록 더 유코 그리고 병 걸림 때 치면 같고 신 들림 병신 들 같고 한 뺏갈 병신 예 한 뺏갈 총 그냥 존나 때림지 마력도 그냥 존나 때림지 사람이 모든 김씨는 그냥 존나 때림지 삼길탕파는 남자들의 의미 모르지 노무현씨가 사로 같이 때그리 뿐이지